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쭉 했었는데요. 오늘은 동아시아의 고대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전공부가 아닌데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흔히 열심히 힘 닿는 데까지 해보겠다. 그런데 흔히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에 따르면은 플라톤의 철학하고 그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공자나 노자 이런 사람들의 철학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르진 않아요. 굉장히 다르진 않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 방식에 따른 어떤 사유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저기 한채 선생님 저기 인생은 뭐야? 자신 생각에 인생은 뭐에 비유할 수 있어요? 뭐 내 인생 다 망가졌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망가진 인생 아니니까 멋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네? 강? 인생은 강. 왜요? 대운하에 꽂힌 거예요? 대운하 주변에 땅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왜 강해요? 나중에 갈수록 오염이 많이 되니까. 네? 오염도 많이 되고, 더 넓어지고. 넓어지고. 왜 바다로까지는 안 돼요? 바다는 가운데 없으신가? 그쪽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오, 오, 오. 대충 그러니까 남한강, 북한강 겹친 양수리치 보면 이제 그만이다. 아, 저는 가늘고 길게 살랍니다. 박근광처럼. 아주 부산 하부까지 갈 거예요. 근데, 인생이 인생이 뭐야? 자신의 생각에 인생은? 비극이지. 응? 책 한 권 안 읽었다고 이렇게 수업듣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갈고 나오면 비극이지. 그죠?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옛날 그러니까 가령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속담은 한국 고유의 속담이 아니잖아요. 일본에서 들어온 속담이죠. 한국에는 원숭이가 없기 때문에 원숭이가 나무에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속담은 일본 속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기 열심히 상상을 한다 해도 인생은 항해 뭐 이런 표현은 없어요. 한국 고유에 인생은 항해라는 표현은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조상 대대로 항해를 하면서 살아온 인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어떤 심성 구조 속에 파고들어와 있는 그런 은유들 있잖아요. 이런 은유가 사실 아주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고대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뭐냐 하면 인생은 항해라는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해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춘추시대의 중국에 말하자면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을 때 중국이라고 하는 땅, 우리나라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요 태산이 이 근처에 있고 산둥반도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난 곳이 이제 노나라인데, 노나라가 산동지방이에요, 산동지방. 산동지방인데, 대체로 중국에서 산동지방 사람은 아주 완고하다, 고집이 센다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공자의 논어를 읽어보면은 태산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태산을 경계해서 저쪽이 제나라고 이쪽이 노나라요. 저쪽이 제나라, 이쪽이 노나라인데, 그 사람에게는 바닷물에 대한 비유 이런 건 없어요. 그게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얘기할 때 동양 철학이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여기에 이제 그 베트남 우리가 월남이라고 부르는 월 여기가 월나라 양자강인데 여기 월나라 뭐 초나라 있는데 월나라 남쪽이니까 월남이죠 여기가 이게 월나라인데 월나라 남쪽이니까 월남 아니에요 베트남 그러니까. 여기 일본 이렇게 동아시아 4국이라고 여기 월남이 남쪽이긴 하지만 베트남, 중국, 한국, 일본 요 네 나라의 철학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나라 이름을 달지 않아도 중국 철학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사상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다. 우리가 그러면 차이니스 필로소피 그걸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은 인도 철학이 인도가 있죠. 이렇게 인도는 인디안 필로소피잖아요. 그죠? 인도 철학하고 여기 이 차이니 인디안 필로소피하고 차이니스 필로소피는 범위가 다릅니다. 사유 방식 구조가 달라요. 일단 사는 동네도 다르고 종족도 달라요. 인도 사람은 인도 유럽어족이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불교가 구교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는 여기에서 시작되긴 했습니다만은 불교가 이 동네를 거쳐서 이렇게 전파되는 동안에 굉장히 현지화됐어요. 그러니까 로컬라이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종류가 다른 걸로. 그러니까 동양 철학하고 서양 철학하고 다르다 어쩌다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서 생겨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생겨난 사상들이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변이되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서양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나 뭉뚱그려서 말하면 안 돼요. 저기 관식씨 고향이 어디요? 대전? 그러니까 관식, 이 신관식이라는 사람이 고향이 대전인데 누군가 신관식이한테 대전 사람들 다 그래 그럼 얼마나 짜증나? 그죠? 신관식이 이게 안 좋은 버릇이 몇 가지 있어? 있다고 칩시다.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보고 대전 사람들 다 그래 그럼 짜증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와, 마찬가지로 동양철학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상의 영향, 사상사적 영향력이 사실은 중국으로 인도의 철학이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치면 사회 동포지 저 서프람에서 우리가 저기 헬레니즘의 문화의 영향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라 사람들하고 저기 그리스 반도 사람들하고 뭐 사이좋게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많은 매개구리를 거쳐왔지만 그렇다 해서 전적으로 헬레니즘적으로 바뀐 석상은 아니잖아요. 불상은. 그런 외부의 영향력을 인정하더라도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핵심 부위라면 이렇게 저장권이 이렇게 있는 부분 요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양 철학이 더 낫네. 서양 철학이 더 낫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대전놈이 더 잘났네. 저기 청주놈이 더 잘났네. 또는 부산 사람 최고야. 제주 사람 인간 말종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인간이라도 있지 여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 관한 중국 철학에 관한 몇 가지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펴보세요. 여기 여기 보면 이제 종교와 철학에 관한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155페이지 155. 네. 잘해야 돼. 지난 아참 경보 씨 왔 이선 씨 왔어요. 지난번 서구 정치사상 고전읽기 그 한겨레 제가 강의할 때 선병희 선생이 쓴 그리스 비극의 이해라는 책을 소개한 적 있죠. 경보 씨 와야 뭐 알게. 네, 경준이한테 물어봐야 필사로 가면. 근데 어성 씨 지금 쌩까고 있는데 지금 이선 씨도 경보 씨 와야 돼. 잠깐 경보. 그 책을 내가 언젠가 소개한 적 있어요, 없어요? 경찰 수고 강의할 때 소개한 적, 아, 그때는 아니었다. 나 소개한 적 있어. 항상 학생들이 치매지. 선생은 치매에 걸린 법이 없어. 학생들 다 잊어버려. 선생은 다 말했는데. 155페이지 펴세요. 155페이지 보면 이제 철학과 종교의 관계는 언제나 은밀하고도 미묘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철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철학과 종교 지금 150페이지, 156페이지 뭐 이렇게 쭉 나오고 157페이지 보면 종교와 정신성 세계의 철학적 주제 이렇게 돼 있는데 종교하고 철학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말할 때 각자는 각자가 할 일이 있겠죠. 각자 할 일이 있겠는데 가장 단순하게 또는 가장 무식하게 나누는 것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종교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단순하게 나누는 것인데 그렇다 해도 철학이라고 하면 그러면 믿음이 전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었듯이 이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영혼 불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종의 믿음이죠. 신념이죠, 신념.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 belief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믿음, 신념 이렇게 나누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믿다, 신을 믿는다 할 때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합리적으로 정당화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철학교 아주 근본에 있어서는 그 종교적인 믿음의 대상들하고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어떤 것이 철학의 문제다, 어떤 것이 종교의 문제다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종교인들에 대해 특별히 이제 그 가령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인들 있잖아요. 막 돈만 긁어가는 종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말고는 종교와 철학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추론하는 철학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있고 또 그 자기가 믿는 대상이나 교리에 대한 아주 육체적인 헌신까지도 포함하는, 그죠? 사실은 철학 때문에 목숨 바친 사람은 드물지만 철학 때문에 목숨 바친 사람은 없죠. 소크라테스는 철학 때문에 목숨을 바쳤다기보다는 종교 때문에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 때문에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종교적인 믿음, 신념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은 많죠. 그러니까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하나의 실존을 결단하는 헌신까지도 포함하고 있긴 해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한데 대체로 종교에서 철학은 많은 것을 갖다가 많은 부분을 종교에서 철학은 상속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그 개념들을 한번 따져보면은 대표적인 개념을 따져보면은 특정 종교에 따라서 어떤 종교들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봐서 신, 영혼, 그 다음에 운명 이런 것들을 되게 종교에서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실 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신이 하느님이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 인간이 죽어서 다시 영혼이 산다든가 영혼이 산다든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종교에서 물려받습니다. 특히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사람과 죽음의 문제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철학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좀 강한 힘을 가진 종교들은 죽은 다음에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가령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 그런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국 가든 지옥 가든지 이 사람 가톨릭 신자야 그 말을 하면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영혼 여기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그러잖아. 죽은 다음에 하느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면 육신이 부활하는. 불교는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 혹시 알아? 혹시 윤회 똑바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해.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로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광우병으로 태어난다든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죽음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내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 기원한 종교에게나 동양에서 기원한 종교에나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요 신이나 영혼의 문제도 있지만 요 운명의 문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느님이 정하셨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또는 그 불교에서 보면은 그 전생에 죄를 뭐 많이 지어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정하신 어떤 예정된 운명이라든가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카르마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운명에 해당하는 거죠. 요게 이제 요런 개념들이 종교에서는 아주 깊이 있게 다뤄지는데 이걸 철학적으로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를테면 이제 특히 동아시아 같은 경우 우리가 운명을 뭐라고 그러냐, 운명이라고 할 때 운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하늘의 명을 받아 대통령은 하늘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럼 하늘의 명을 받았다. 이 명 이렇게 쓰거든요. 천명이라고 그러죠. 천명. 그죠? 이런 것들은 철학적 개념이면서 사실은 원래는 종교적인 개념이었던 거라. 운명이었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이제 저기 창조주나 또는 절대적인 어떤 절대자, 절대적인 어떤 신뢰, 의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법칙으로 전환돼. 자연 법칙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가령 하늘에 도가 있으니 그럴 때 천도, 하늘에 도 이런 것들은 원래는 이제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자기 의지에 따라서 불리는 것일 텐데 그런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싹 빠져나가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되었을 때 하늘에 도가 있느니 아니면 하늘에 이치가 있느니 이런 천리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나갔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철학적인 이런 개념들이 원래는 종교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서양에서도 물론이고 동양에서도 물론이고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흔히 말하는 대로 황금 지난 시간까지 그랬던 황금 축시대의 사상에 이어서 곧바로 황금 축시대의 사상들 종교적인 어떤 것들로부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렇게 거쳐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인문정신으로 전환되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동아시아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각골문 있잖아요. 각골문이 뭐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무슨 껍데기요? 거북이 껍데기. 예. 거북이 껍데기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불에 붙죠. 근데 그거는 분명히 점을 치는 행위단 말이에요. 그럼 점을 치는 행위는 이게 점을 치는 행위는 분명히 특정하게 종교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국의 이제 은나라 때 은어를 발굴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종교적인 거야. 그죠? 한국에서도, 아예 한국 이른다. 저 예전에 부여, 뭐 이렇게 이런 데서 하는 게 뭐예요? 연고. 연고라고. 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천, 그죠? 고구려 무천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부족 국가의 축제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종교적인 행사잖아요. 그죠? 그런 종교적인 행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초월적인 하늘의 신, 천신에 대한 생각이 쓱 빠져나가고 그 천신에 대한 생각 그 자리에 이치라든가 이런 천명이라든가 천리라든가 천도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형이상학적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인문화된다고 그러죠. 인문정신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종교적인 것에서 철학적인 것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가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탐구하게 되는 대상들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선 그런 얘기를 좀 개론적으로 좀 알아두고 여기 157페이지 정교와 정신성 세계의 철학적 주제. 정교와 정신성 세계의 철학적 주제 그랬는데 첫 번째 거기 보면 김태하 씨 읽어봐요. 아주 대단합니다. 아시아 정치적 종론을 시도하면서 우리는 세계의 종교들 그리고 그들의 철학들이 이 세 가지 중심적인 주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모든 전통들 내에서 똑같이 취급되거나 혹은 그런 점에서 어떤 하나의 전통 내에서만 취급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주제를 의심할 것 없이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 이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선사시대의 원시적인 비유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다른 존재들과 이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선사시대의 원시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세계가 오로지 인간 자체만 인간만이 있는 세계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뱀, 거미, 그다음에 산, 땅의 정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나름대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체로 그러면 우리가 주변을 볼 때 전체로서의 세계를 보고 이 세계 각각 산신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리산에 가면 지리산 산신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산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서는 도로를 놓느라고 산을 끊었는데 그 도로 위로 이렇게 지맥을 잇기 위해서 땅을 돋았다든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아주 원시적인 감정이에요. 땅에도 기운이 있다든가 풍수질이라는 게 아주 원시적인 감정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러잖아요. 동물들에 대해서도 영혼이 있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동물을 갖다가 이게 공장식 사육하는 거 이거는 정말로 이제 이런 원시적인 감정이 다 없어진 거라 그걸 공산품으로 만든다는 거 원시적인 감정이 없어졌다는 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선사시대의 아주 원시적인 느낌인데 지맥이 끊어졌다든가 뭐 일제시대 때 뭐 한반도에 지맥을 끊기 위해서 뭐 산 봉우리 받았던 뭐 이렇게 뭐 뭐지 쇠말뚝을 박았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쇠말뚝을 왜 군대 다 가서 박어요? 저도 일본 놈들도 이상한 놈들 과학적인 국민인 줄 알았던 이놈들이 아무데나 쇠말뚝을 박아 건물에다 짓는 건물 그런 게 뭐냐면 뭐 아파트 20층 이상 살면 뭐 기운이야 땅 기운을 못 받았고 사람들이 다 시들시들 해진다든가 설사병이 잦아진다든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지러워서 어찌 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살면 이렇게 가끔 흔들린다면서 2층 살면 나는 못 살아 나는 엘리베이터 고장날까 봐 걱정돼서 어떻게 올라가 기껏 올라갔는데 다 고쳐졌습니다 땡 하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또는 이 우주가 하나의 그 전체로 자체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이 가장 그 원시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래야만 하늘의 이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라.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제가 여기 써놨어요. 하늘의 명을 받았다 또는 하늘의 도가 있다. 이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 은유적인 거잖아요. 저 푸른 하늘에 뭐가 있어? 무슨 도가 있어? 우주선 타고 아무리 다녀봐야 이소연 씨한테 물어보면 답 나올라나? 얼굴 살만한 이소연 씨? 살만 타고 또 지랄들이야 이 개새끼들. 네티즌들 아주 얼굴 살만한 사람들 한쪽에서 생각하면 뭘또 살만? 김태희도 살 만만치 않아. 근데 살 그래서 이게 이건 싹 빠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정령신앙, 애니미즘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토테미즘, 그렇죠? 산신령 이런 걸 믿는 거 정령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토테미즘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지금 제가 산신령이라고 말했어요. 산신령. 그런데 산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신. 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어의 God, 개신교에서 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God을 갖다 신으로 옮기잖아요.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실 요 신이라는 단어가 요 God하고는 안 맞아. 사실은. 하늘의 주인이란, 우주의 주인이란 뜻이거든, 우주의 주인. 그러니까 사실은 요 God을 제일 잘 옮긴 말은 천주야, 천주. 사실은. 이 신은 그냥 이 신은 뭐냐 초자연적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초자연적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산신령이라든가 용왕님 무당들이 많이 하는 용왕님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무당들이 제일 많이 모시는 그 신이 누군지 아세요? 이준 씨 얘기 봐요. 최영정. 어떻게 알아? 무당 좀 해봤나 좀 해. 작두 좀 찾는 개비요. 우리 현재 한번 작두 하나 마련하러 갑시다. 최영정이라고 또. 또 누구? 장군도 많이 모시고 그 다음에 임경업도 꽤나 모셔요. 임경업 장군도 남이 장군도 좀 최영이 단연 1등이지. 최영 장군이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좋아해. 한국 사람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사실은 최영 장군 같은 사람도 지금 보세요. 여기서 최영 장군은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살아있던 사람이지 원래 살아있던 사람인데 죽어서 초자연적 존재가 됐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우리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신이라는 단어가. 신은 그러니까 이 서구에서 말하는 서양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니 여호와 하느님 이런 이 갓은 세계 이전에 있는 존재라. 이 갓은 그죠? 세계 이전에 세계를 만들어낸 신이잖아요. 만들어낸 존재죠. 근데 사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죽은 다음에 로마에서 로마의 만신전하고 한국의 그 신하고 비슷해요. 서양 동양 차이가 그렇게 안 난단 말이에요. 그 로마에 가면 만신전 온갖 신을 다 모시는 판테온이 있잖아요. 거기가 뭐냐면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었잖아. 그럼 신이 된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을 만신전에 모시고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뭐냐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테오스. 고들이 생각하는 테오스는요. 테오죠. 테오스. 그 신은 살아있던 사람이 아주 센 놈이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초자연적인 존재로 숭배되면 신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이야. 동아시아. 그런 걸 신이라고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신은 사실은 천주라고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처음에 이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처음에 한국 기독교 전반에 성서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마테오 리치가 갖고 온 천주시루라고 하는 책이 들어왔어요. 천주시루의.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하느님에 관한 아주 내용이 좋은 얘기 이런 거예요. 천주시루가 들어왔는데 이 천주라는 말에서 천주라는 말이 처음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의 하느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골라잡은 번역어예요. 이 번역어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갓을 신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오늘날 우리 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역전이 돼가지고 기독교에 말하는 갓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근데 원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초자연적인 최영 장군 같은 사람을 나도 죽기 전에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는데 나도 무당들한테 조금 한 10명 정도만 무당이 좀 받쳐주면 억울하게 김태희 학생이 그리스 비극의 이해를 안 읽으면 내가 억울할 것 같아. 니 읽지 마. 그럼 나 우울하게 죽어서 나도 신이 될 테야. 가서 매장갔다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런 산신령들 있잖아요. 요게 지금 아주 원시적인 것으로부터 흘러 내려왔지만은 이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런 초자연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로부터 이 초자연 최영 장군을 그래 아 자 무당에 대해서 한 무당 하는 최영 씨 얘기 계속 얘기해 봐. 신은 씨 참 미안해. 난 성을 잘 기억 못해. 내 바보야 나 그래. 최영 장군을 모시는 사람들이 에? 그 최영 장군을 모시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성게 물 씹어 먹어. 뭐라고? 뭘 씹어 먹어? 뭐 육골부 사료를 먹으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게알 씹어. 성게육을 씹어 먹으라면서. 방생도 하러 다니잖아. 무당들 바빠요. 방생도 해야 되고 거의 일정이 빡빡하다고. 그 음력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 근데 내가 전에 알고 지내던 무당도 동업하자고 하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아침마다 밥을 지어가지고 자기가 모시는 그 신령한테 밥 지어서 이렇게 올려요. 일단 쌀밥을 밥 해야지. 아침마다 흰쌀밥 해야지. 그 다음에 동자식 모시는 사람도 과자 사다 놔야 돼요. 과자 안 사다 놓으면 이게 영감빨이 안 와. 밥 놔야지. 그 다음에 최영장군 장군 이런 사람들 또 고기도 가끔씩 이게 돼지고기는 안 해. 아주 정갈하게 소고기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그 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즉,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이 산신 같은 경우는 자연신이긴 한데 요 신은 초자연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격적 존재예요. 인격적 존재라는 게 인품이 훌륭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의 힘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좀 해코지도 할 수 있고 잘 풀리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령 그 아주 오래전에 저기 버스에서 내가 저 고덕인가 가는 그 버스 안에서 들은 얘기예요. 뒤에 앉은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탔어. 그래서 김 집사님이, 나 이번에 이 집사, 나 이번에 땅가 올랐네. 그러니까 이 집사가, 어머나, 어머나, 기도를 그렇게 해주시니 은혜를 받으셨네.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다, 이 집사의 이 말이 하느님이 잘 해주기도 하고 못 해주기도 하는 그런 거냐. 이걸 다 우리는 인격적 존재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런, 요건 산신이긴 한데, 지리산에 딱 가면서 지리산에 산신령이 할머니라고 그러지? 지리산에 할머니가 있다고 그러죠? 산신령이라 여신, 할망이 있다고 그래, 할망. 그러니까, 거 가서 이렇게 고시대, 할머니, 우리 산에 갑니다. 이렇게 물려, 쓰려, 하고 하잖아. 이게 뭐야? 다 인격적 존재라고 생각해. 해코지 한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요 인격적 존재니까 지금 사실은 기독교의 하느님 같은 게 인격적 존재잖아요. 촌스러운 거야. 사실은. 옛날 거야, 옛날 거. 여기서 이 인격성을 퍼스널리티를 쫙 빼면은 이런 게 되는 거, 이게. 이해가 되죠? 천도니, 천리니, 이런 게. 이게 이럴 때는 요 천이잖아. 천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렇게 인격적 존재에서 요렇게 인격적 존재가 빠져 요렇게 되는 걸 쓰겠다. 이제 형이상학적 원리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사적 원리로의 전환. 이해가 되죠? 믿어요? 은신 씨 믿어? 최영장 저 무당 만나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보안이? 저 무당 뭘 보시던 집에 갔어요? 새로든 잡식. 이런 거 안 된다.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 만나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그것도 있는 것 같던데. 메가더 장군도 세요. 네. 네, 메가더 장군도 많아요. 서해안 지역에 널리 유포되어 있어요, 메가더 장군. 제가 저기 그분한테 들었는데, 여러분들 MBC 라디오 듣다 보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맹맹 있잖아요. 어디 지방에서 밤멜때 되는 소리입니다. 어디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분이 최상일이라는 프로듀서인데, 최상일 프로듀서한테 그 양반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구석구석을 많이 다녀본 분일 거라. 그 양반이 그 집만 10년 넘게 했잖아.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북한 지역 황해도 지방에는 임경업이 단연 탑이다. 요새 전두환을 이렇게 하려, 전두환 죽으면 분명히 전두환 모시는 무당 맨 나올 거라. 전두환이 억울하게 칼 찢어서라도 죽게 되면 뺀 놈이잖아요. 전두환이. 지금 한국 현대사에서 혼자 힘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놈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게 정장군이 잘했다 못했다 역사적 평가는 아무 관계없이 그냥 억울하게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메가도, 예, 서해안 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메가도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 다 인격적인 거죠. 뭐라고, 그래, 그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정보를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같이 부르지 그랬어, 막, 이렇게. 저 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겪은 데 안 왔어? 네? 아니요, 뭐, 왔는데. 시원찮아? 아니, 싼 데라서. 차라리 화장실 신이 낫겠네. 내가 언제 한 번씩 이렇게 화장실이 아니라 앉아서 이렇게 딱 똥을 하고 딱 앉으면 이렇게 앞에 이제 하얀 타일 있잖아요. 하얀 타일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날 그 어떤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타일을 싹 밀고 이렇게 나오는 듯한 느낌 같을 때가 있어요. 응? 정말이라니까 그러네. 으웅 나와가지고. 대체로 이제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쑥 밀고 나오는, 응, 놀랄 때가 있어요. 참, 난 그래서 이게 타임신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러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런 초자연적인 인격존재, 초자연적인 인격적 존재에 대해서 인격적 요소가 싹 빠지면 형이상학적인 원리 또는 형이상학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요 과정. 그러니까 여기 일단 굉장히 이렇게 빠져들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가령 이제 동아시아에서 천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제라는 말이 있어요. 황제 할 때 그 제자, 그러니까 천제가 있는데 요 두 개도 사실은 굉장히 구별이 되긴 해요. 여기 두 개도. 그러니까 요거 훨씬 더 이게 인격적인 의미가 강하죠. 인격적인 의미가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왕들은 대체로 황제는 자기를 천자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요 천자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자기가 이 천 개념이 아무리 형이상학적인 원리로 전환되었다 해도 그래도 인격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조금씩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도 하늘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 우리가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아직도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들을 누구나 다 무시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노무현 탄핵이라든가 이명박 이런 이번에 그 탄핵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우리가 문화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대통령 별거 아닌 놈이네. 이제 하늘이 되긴 뭘 하늘이네. 야바오가 되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선전을 잘해야 대통령이 된다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도 이제 더 이상 이해창도 이번에 몇 자리 옮겼는데 안 됐잖아요. 더 이상 하늘의 힘을 빌릴 생 땅의 힘이든 하늘의 힘이든 빌려봤자 대통령 안 된다는 것이 이번에 다 증명이 됐어요. 대봤자 또 저 나가리가 인간 말종이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김대중 씨 같은 경우는 몇 자리 옮겨서 대통령 됐거든. 근데 이해창이 형이 몇 자리 옮겼다고. 이제 안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더 이상 땅의 힘과 하늘의 힘을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이제야 한국인은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하느님을에게 서울시를 봉헌해봤자 저 말종이 되는구나. 이런 식 그러니까 종교적인 힘을 더 이상 빌리지 않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오래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이 낸다라고 하는 말, 임금도 하늘이 내고 대통령도 하늘이 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은 인격적인 성격이 빠져나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천명이니 천도니 천리니 이런 건 뭐냐면 인간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영역을 가리킬 때 오랫동안 사용된 용어입니다.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가리킬 때 오랫동안 사용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도 하늘, 천 또는 재, 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것들이야.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에 자 잡신 클리시신 잡신력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주요한 주제는 서양적인 말 한마디로 하면 한마디 말로 하면 정의이다. 계속 이것은 세계가 우리와 우리의 노력에 영향을 받으며 또 우리는 세계로부터 우리가 끼친 영향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는다는 응분의 대가 예 중요한 말입니다. 서너 줄 내려와서 힌두교에서는 카르마의 법칙에 의해 정의가 발생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카르마란 중간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카르마 업보다 전생에 업보다 그러잖아요. 업이 지은 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이란 말이죠. 보상은 게 그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코즈 앤 이펙트야. 원인과 결과의 개념이에요. 업과 보는요. 업보다 그런 게 카르마.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정의라는 주제는 또한 사회 질서에 대한 요구를 암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저스티스, 정의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힌두교에서나 이 힌두교의 개념을 이어받은 불교에서는 업으로 이것이 표현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사회 질서에 대한 요구를 암시한다. 그런데 이 사회 질서라는 게 여기 보세요. 천명이니 천도니 천리니 이게 리는 이치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이치를 본받아 땅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앞에 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 천들은 여기 인격성이 빠져나오면서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된다면 여기 명이니 돈이 리니 이거 다 기본적으로 명, 도, 리 이런 말들 기본적으로 성격은 질서, 오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질서는 뭐냐면 똑바로 안 하면 혼난다는 것이 들어가 있죠. 이치를 어긋장 내면 들어가 있죠. 예전에 에이즈가 한참 창궐하기 시작했을 무렵에 크리스트교 그 말하자면 그 골고기는 크리스트교 그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유인 선생님 얘기해 보세요. 목사들이 이게 하느님이 정해놓은 이 이치를 어겨서 이 죄를 업으로 받는다.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광우병에 대해서는 또 침묵자파에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미친놈들. 이것도 하느님이 정해놓은 이 풀만 먹고 살아야 될 소한테 고기를 먹여가지고 가끔 저는 이상한 상상을 잘 하는데. 그 처음에 광우병에 관한 책을 읽을 때 풀만 먹고 자라야 될 소들에게 고기를 먹이다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 사료를 갈아서 먹인다 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소한테 이렇게 고기를 싹 주고 소가 고기래 와장와장 뱉어 하면서 먹는 건 그런 상상을 해가지고 돼지도 이렇게 막 와 돼지 원래 고기 먹나? 돼지는 사람하고 음식 같이 먹죠. 또 돼지 사람하고 음식 같이 먹지 이 말을 하면 꼭 사회 방구 있는데 돼지와 밥좀 같이 먹읍시다 혼자서 이런 말아놨던 상상을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얘기들이 하늘이 정해놓은 하나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어긋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종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려온 그리스 신화에 보면 김태희 학생 그리스 신화 읽어봤어?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 집요해요. 그리스 신화 읽어봐. 그리스 신화를 알아야 그리스 비극을 알 수 있는데. 아, 같이 샀어? 읽어야 되겠다. 언제 샀어? 같이 죽을. 언제 4일 됐나? 4일 동안 한 줄도 안 읽었나? 안 좋아. 응? 하늘의 질서를 어기는 거야.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의 그 바다의 신이 뭐예요? 마리보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 바다의 왕자야. 아, 얘는 아토미지죠. 포세이돈? 그러면 포세이돈이고, 그 다음에 저, 지하의 신은? 하데스. 우리 학생 이제 보니까. 수능 전국 몇등 했어? 하데스. 포세이돈하고 하데스하고 형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 신화 이렇게 있다 보면은, 포세이돈이 하데스에 나와가지고, 영역으로, 이렇게 발을 딱 담그면, 하데스가 뭐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 제일 캡이 누구예요, 대장이? 제우스잖아. 제우스가 바다에 와서 깝죽게 되잖아? 그럼 포세이돈이 뭐라고 그러잖아? 당신이 비록 제일 대장신이긴 하나, 여긴 내 영역이니 물러가시오. 이렇게 말해. 그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게. 신화의 계획이다. 그게 뭐냐? 내 영역 있잖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냐면 질서라고 하는 건요 영역부터 영역 어디에 관여하는 영역 그 영역을 넘어가는 건 in unjustice 불의예요 불의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영역을 확실하게 나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역을 확실하게 그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롭다는 게 뭐냐 자신의 정의롭다고 하는 건 자신의 영역을 잘 지키는 것. 이게 정의 1번이에요. 정의 1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자님의 육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상세하게 철학적인 얘기를 할 때 하겠습니다만은 공자의 핵심 사상은 인이고 그 인의 외면적인 표현은 이제 예고 뭐 이런데 파생 사상이 있어요. 그 공자의 사상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제 핵심 이론, 파생 이론이 있는데 파생 이론이 뭐냐? 가령 플라톤에서 핵심 이론은 이데아잖아요. 이데아고 정의론이잖아요. 저스티스잖아요. 근데 공자의 파생이론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게 돼 있거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자의 핵심이론 중에, 분을 지켜야 돼. 분. 분이 뭐예요? 자, 분이 뭐겠어? 분수? 2분의 1, 4분의 1? 그러면 파운틴? 그럼 분수가 뭐고? 자기의 뭐? 능력? 운명? 아닌데 지금 내가 다 말해놓은 건데 자기의 영역 그렇지 자기의 영역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 일종의 하늘 하늘의 질서로서 있고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 대응하는 인간 사회 구조가 있겠죠. 그럼 그것은 이제 잘 영역을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마르크스주의자들 뭐예요 신분제 사회를 갖다가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나요? 너는 너의 직, 맡은 바 직분, 너의 타고난 직분, 이 분, 있잖아요. 이걸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걸 잘 지키는 게 이게 바로 정의라 이 말이에요. 정의. 이게 영역, 이게. 요 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의예요. 이게. 그러면 이 분을 잘 지키면 이 분에 딱 걸맞는 말이 뭐냐면 정명이거든. 바른 이름. 임금, 군, 그러면 임금은 임금 받고 그러면 임금이 해야 될 영역이 있어. 임금의 군이 있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짓만 하면 돼. 신하는 신하의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 해당하는 짓만 하는데 신하가 가끔 임금이 되려고 그런다든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영역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부정이 한 거야. 그러니까 요게 정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질서를 전제로 한 질서. 그 질서는 이 영역을 잘 지키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거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질서.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가령 보세요. 지금 한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자라는 그 영역이 있죠. 그걸 넘어서면 이건 부정이란 거예요. 아주 오래된 개념이에요, 이게. 전문적으로도. 딱 머릿속에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돼. 제우스라 해도 바다에 가서 난리를 죽일 수는 없다. 제우스라 해도 포세이돈한테 가서 까불 수는 없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나중에는 사회질서의 영역으로 그 다음에 이제 161페이지로 가면 잡신 계속 잡신 실신 마지막 예.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실제로 모든 종교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개인의 본질이 죽음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다. 그것은 아마도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이런 가능성을 명백하게 포용하였다. 그리스 종교에서는 이런 세상이 다소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기는 하였지만 말이다. 몇몇 고대의 히브리인들과 사실상 모든 그리스도 교도들, 이슬람 교도들, 그리고 힌두 교도들은 육신의 희물학적 죽음 후에도 영혼의 형태로 살아남는다고 믿었다. 예, 영혼의 형태로 살아남는다고 믿었다. 그런 것들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이라 같은 걸로 나타났고 피라미드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질문. 그리스도 교도들은 영생하는 존재의 본성에 대해 오랫동안 사색해 왔으며 육체의 궁극적인 부활에 관한 교리는 죽음 후에도 불멸하는 영혼이 어떤 육신 속에 적절히 살게 된다고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식시 사도신경 할 때 어떻게 거기 관련된 뭐 있어?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히 삶을 믿나이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기독교도가 가령 지난번에 김용욱 씨가 저기 요한복음 강의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서 부활이라는 말을 영혼 우리의 영혼을 부활 이걸 얘기한 거 그건 기독교 핵심 교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이단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이거는 개신교도든 가톨릭교도든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성립이 안 돼. 기독교 교리는. 그거는, 그러니까, 뭐 강요는 곱슬머리가 아니면 갑론이 아니다. 이런 건 아주 이게 이무적인 거죠. 근데 사실 이게 DNA에 관련된 거잖아. 근데, 뭐, 왜? 근데, 이런 것처럼 육신의 부활이라든가 어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종교는 대답을 내리려고 하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철학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걸 실존 철학에서만 좀 다루긴 하는데 이 문제에서 정면 대결하진 않아요. 철학자들 대체로 봐서. 그러니까 크게 봐서 철학 종교하고 철학하고 달라붙어 있는 문제가 뭐냐. 우선 이 우주에 말하자면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생물 우리가 주변에 우리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주제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문제. 이것은 존재론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정의, 운명, 질서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을 종교로부터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종교와 철학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그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제가 여기서 강조한 거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의 최고 존재 이런 것들 이제 초자연적 존재라든가 또는 이게 인격적 존재가 됐건 안 됐건 이런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 최고 존재 또는 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주변 존재들에 대해 존재의 의미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법칙 또는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이것들은 철학과 종교가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지점에서 이것들이 갈라져 나왔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계속 하나는 계속 종교는 종교대로 철학은 철학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뭐 어디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게 있나? 뭐 모시는 신 있어? 장군님 하나 분양 받지 그냥? 괜찮아. 아침에 아 봉자신이 괜찮겠네. 장군들 밥 해줘야 되니까 과자 이런 거 있지? 초코칩 쿠키 이런 거 한 두어 개씩 올려주면 되는. 봉자신들도 이게 또 과자를 좋아하는 과자의 종류가 돼야 돼요. 왜요? 모르세요? 사탕을 주면은 이게 영감빨이나 영을 주는데 쿠키 주면 안 주는 이런 있고 쿠키 줘야 되는 정자는 같고 아주 많은 걸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예쁜 걸 입니까? 예쁜 걸 입니까? 늘 와 계시질 않아? 두 분이 출장 다녀? 여럿 관리하시는 모양이지? 5분 10분 와가지고 몸을 맞다 일 한번 하지 그럴 때 내가 알아 대충 눈에 혹하다 지금 일 한번 늘 와 계시는 분들 이게 없어. 늘 와 계시는 분들 딱 들어갈 때 벌써 이게 그 단 있잖아요. 잡신 모셔놓은 단 거기에 이게 종이 하나씩 있거든. 늘 와 계신 분들은 손님이 딱 들어오면 벌써 따랑따랑 울려. 이게 따랑따랑 그죠? 그런 데 가봤나? 따라만 가고 비싸서. 아니, 그러니까 따라만 가보니까 늘 와 계시는 데는 보면 따랑따랑 울리잖아. 종들이. 아, 이 여러분. 조수가 치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조수 치는 줄 알지? 그래서 난 항상 이렇게 뒤에부터 보고 가. 그 점쟁이한테 속지 않는 법을 내가 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로 신청하시면 약 5분 정도 강의를 나중에 점 보는 법, 점쟁이를 보는 법, 점을 잘 보는 법.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들리지 않고 점을 잘 보는 법이 많이 가봤거든. 딸 점도 있고요. 어쨌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합시다.